이불 한 채와 옷까지 두 벌. 한 무이탁 할머니의 새빵에 걸려있던 물건들입니다. 하지만 더 소중한 게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50년 전인 23살 때 소방 맞고 전라도에서 서울로 온 황봉심 할머니가 자신의 전 재산을 내놓았습니다. 3,965만 원의 저금과 500만 원의 보증금, 그리고 빌려준 돈 500만 원. 이렇게 5천만 원을 불우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탁한 것입니다. 자신이 암으로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실도 모른 채로요. 그런데 이 돈, 거리를 돌아다니며 껌을 팔아 모은 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식당에서 그리고 술집에서 웃고 즐길 때 때묻은 손바닥에 껌을 올려놓고는 껌 한 통만 팔아달라고 애걸하던 할머니들. 우리들 중 아마 열의 아홉은 얼굴을 찌푸렸을 겁니다. 그렇게 모멸을 받으면서 모은 돈이 다시 우리에게로 되돌아왔습니다. 꼭 이 할머니의 경우뿐만 아니라 우리는 비참하게 살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커다란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죠. Once Upon a Time in the West. 우리나라 제목으로는 웨스턴이었죠. 그 중에서 같은 제목의 Once Upon a Time in the West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김재아 씨, 잘 들으셨죠? 자, 오늘은 기로 보는 한 편의 영화, 82년작 An Officer and a Gentleman, 사관과 신사를 준비했습니다.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한 청년이 해군 사관학교의 훈련 과정을 통해서 건강한 삶의 의미, 우정, 그리고 사랑을 깨달아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특히 라스트 씬, 잊혀지지 않는 영화죠. 미남 스타 리처드 기어, 폴리 상사 역의 루이스 고셋 주니어, 그리고 당시의 청순한 미모로 인기를 끌던 네보라 윙거, 이들의 불꽃 튀는 연기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영화로 루이스 고셋 주니어는 그의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탔고요. 주제가인 A Where We Belong은 아카데미 역시 주제가상을 획득했습니다. 과거보다는 미래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우쳐주는 영화 사관과 신사. 이제 새봄이 시작되려는 2월의 끝자락에서 새 출발을 시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할 기로 보는 한 편의 영화입니다. 자, 친구 종현이의 생일 축하해 주시는 서울 신정일동의 최원종 씨, 어머님 생신 수원 장안구 지동 김태경 씨, 남동생 생일이라는 서울 반포동의 송지연 씨, 그리고 친구 영준이 생일 대전 가수원동의 김선 씨, 생일 선물로 이 영화 보내드린 거 어떨까요? 잠시 후에 선물 풀겠습니다. 신세대 펜시 크리아트. 우와, 넌 온통 크리아트구나. 그럼 문구용품은 기본이고 생활용품, 장식용품도 모두 크리아트야. 어쩜 이렇게 우리 느낌을 꼭 집어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바른 손이지. 신세대 펜시의 모든 것 크리아트. 여드름 박사들이 다 모였네. 여드름 치료엔 뭐가 제일이야? 끈기 있는 치료가 제일이야. 천만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제일이야. 아젤리아. 잠깐, 모두 다 맞아. 하지만 피부를 사랑하는 게 제일이야. 아참, 새로 나온 아젤리아가 있었지. 여드름 치료엔 피부를 사랑하는 아젤리아. 한국 쉐리. 우리가 빛나고 있다. 더 할 수 없이 화려한 시간을 위한 옷 인터메조. 어째서 사람을 사랑한 게 죄가 됩니까? 나는 학생이 아니라 한 사람의 완전한 남자를 사랑했어요. 대단해! 제라르 어디 있어요? 사랑을 위해 죽다. 관습에 항변하는 사랑의 용기, 지금 서점에 있습니다. 사랑을 위해 죽다. 도서출판 한림원. 우리들만 아는 이야기, 순분예술학교. 사랑과 자유가 있는 순분예술학교. 제1부 사랑배달부, 눈물같은 느낌표. 제2부 인생연습장, 행복의 물음표. 정지우 기획소설 순분예술학교. 서점이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폴리그램이 전하는 영화음악 라스트 모이칸. 사랑하는 여인을 두고 떠나던 순간 운명처럼 음악은 흐르고 감동의 영화 라스트 모이칸. 이제 음악으로 만났어요. 폴리그램. 20살 지금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지금 바꿔보세요. 에띠야. 20살 감성의 파운데이션 란제리. 세계를 침묵시키는 범죄의 공포. 미스터리의 거장 토머스 에리스가 그린 양들의 침묵. 감동을 증폭시킨 또 하나의 소설 레드 드래곤. 화제의 베스트셀러 양들의 침묵. 레드 드래곤.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새로운 라면을 만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 하지만 내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서는 맥을 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 엄선된 원료와 기술, 나만의 영감. 그래, 맛으로 해냈어. 이 새로운 라면을 라면 맥이라 불러야지. 라면의 맥은 삼형이 이어야 해. 얼큰한 햇맛, 라면 맥. 아, 피로가 몰려오는 이 시간, 뭐 상큼한 거 없을까? 맞아, 레모나. 피로의 복김이 주근깨, 비타민C의 레모나. 상큼해. 자기 전에 레모나 하나, 내일 아침엔 개운할 거야. 경남제약 레모나. 정말 상큼한데? 김한길 스물아홉의 일기. 눈뜨면 없어라. 이렇게 웃기는, 이렇게 슬픈 아름다운 고백은 없었다. 통곡과 열광을 잊어버린 젊은 당신을 위한 낮은 목소리. 눈뜨면 없어라. 김한길의 글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도서출판 해냄.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자존심 세고 능력 있고 멋진 새 여자의 이야기. 유리구두. 타고난 재능을 발휘하며 성공을 꿈꾸는 세 여자의 사랑과 우정을 그린 소설 유리구두. 당당한 여성이라면 아름다운 유리구두와 꼭 만나십시오. 도서출판 청조사. 워싱턴주 시애틀의 아침. 잠에서 깨어난 잭은 젊은 여자와 잠자고 있는 아버지 바이런을 보며 옛 기억을 떠올립니다. 바람기 많은 아버지 때문에 불행했던 어린 시절, 어머니는 잭에게 단 한마디 말도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살이었죠. 잭의 마음은 어머니에 대한 회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만큼 아버지에 대한 증오도 컸고요. Well, maybe that's not for you to say. God damn it, don't look at me that way. What happened to your mother had nothing to do with me. It did. You said you're gonna come back. You promised. 해군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필리핀에서 성장한 잭은 이제 대학을 졸업한 성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의 앞길은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었죠. 아들의 인기척에 눈을 뜬 아버지가 묻습니다. 시애틀에선 또 얼마 동안 죽치고 있을 거냐고요. 잭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합니다. I'm on my way over this Port Rainier now. This officer's training school over there. 오늘이 해군에 지원해서 사관생 훈련 학교로 떠나는 날이라고요. 제트기가 타고 싶다는 게 입대 이유였지요. Right. Who put that idea in? Nobody just come to me. What's so funny? You man. It's like saying you're gonna rip a. 아버지는 반신반의합니다. 진지함이라고는 없던 아들이 해군 장교가 되려 한다는 게 영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후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Don't call me man. Hey, baby. Zach. Come on. Zach. 잭은 그런 아버지를 뒤로하고 사관 학교로 떠납니다. 시애틀의 해군사관학교. 이곳엔 훈련 방법이 잔인하기로 소문난 교관 폴리가 있습니다. 폴리! I said fall in, you slimy worms. Put your toes on the edge of that chalk line. I said put your toes on the edge of the chalk line, you slimy worms. 옹기종기 모여있는 지원병들에게 폴리는 다짜고짜 욕을 해댑니다. 군기를 잡으려는 것이죠. Hi, son. How you doing, Sarge? What'd you call me? Beg your pardon? What did you call me, boy? I called you Sarge. Before that? Well, I didn't call you anything before that. You said, how are you? I am not a you, boy. You is a female sheep, boy. Is that what you think I am, boy? 인사를 하는 지원병 no, 월리에게 유라는 발음이 유 no, 그러니까 암양으로 들린다며 시비를 겁니다. Only two things come out of Oklahoma. Steers and queer. 월리의 고향 오클라호마에는 수송아지와 암양밖에 없으니 원리는 암양일 것이라고 자존심을 건드리죠. You give me a hard on. No, sir. 잭은 그런 폴리의 말에 웃습니다. 잭에게 다가온 폴리. No, sir. You just stop eyeballing me, boy. I'll rip your eyeballs out the sockets and skull fuck you to death. Yes, sir. What's your name, boy? Mayo, Zach Mayo, sir. 잭은 팔에 새긴 문신도 들켜버립니다. Hey, this is really wonderful work. Where'd you get this, Mayo? Subic Base, Philippines, sir. Ah, sort of recognize the work. There's a notch for every. 폴리는 소리칩니다. I got the DOR. That's drop on request. DOR, 탈락을 요청한다는 뜻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원병들을 탈락시키겠다고 그리고 미래의 조종사들이 지닌 약점을 샅샅이 캐내겠다고 협박 같은 엄포를 놓습니다. 교관 폴리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의를 줍니다. Let me tell you something about the local girls. Ever since there's been a naval base here. 이곳 처녀들을 믿지 말라는 것. 주말이면 사관학교 근처로 몰려오는 처녀들. 이들은 모두 해군 비행 조종사와 결혼해서 마을을 떠날 속셈을 가졌다면서요. 제지 공장에 다니는 폴라와 리네트 역시 그런 꿈을 지닌 처녀들이었죠. 머리를 빡빡 깎은 생도들은 첫날부터 폴리의 훈련을 받습니다. Should warn you scuzzy female types about the putrid dudes. Those are the ones that say they're wearing a rubber, but there's really a little hole bitten in the bottom of it. Very funny, man. Say it! Male! Wally! 월리와 잭, 그리고 유일한 여자 생도인 시거는 정렬 도중 잡담을 하다가 폴리에게 벌을 받죠. 푸시업 50번. Get your faces on down there. Pump them out! You women better not expect special privileges. You think flying a plane is just sitting on a chair pushing buttons? 힘겹게 팔굽혀펴기를 하는 월리와 잭 앞으로 야한 옷차림의 폴라와 리네트가 지나갑니다. 빡빡머리의 두 사람에게 그녀들은 말 그대로 그림의 떡입니다. 폴라와 리네트는 두 사람에게 약을 올립니다. See you in a month when you get liberty. Don't worry, it grows out about an inch by then. Ain't gonna be no liberty for you boys. 한 달 후면 머리가 1인치쯤 자랄 테니까 그때 봐. One, 생도들의 훈련은 소문처럼 무척이나 힘들고 고됩니다. 물속을 달리고 쉼없이 산등성이를 오르내립니다. 그러면서 한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잭은 그 사이에 암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오, look at that, look at that. Look at them buckles, man. Look good, huh? Woo! $10, 15 for the boonies. 뇌물 검열제 필요한 반짝이는 군화와 버클을 동료들에게 파는 것이죠. 같은 방의 흑인 생도 페리맨은 그런 잭의 행동이 못마땅합니다. 잭 때문에 모두가 불명예 퇴소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I don't see anybody else complaining about it, Perryman. Excuse me. Ready? Go! ...1차 극기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잭은 운동신경이 뛰어나서 좋은 성적을 거두죠. 하지만 다른 동료들과는 달리 그는 뒤처진 동료를 응원하기는커녕 혼자서 휴식을 취합니다. 그런 잭을 지켜보는 폴리. You ain't getting out of here till you get over that wall, cigar. I'll make it, sir. Hurry up. 장벽 오르기 코스를 통과하지 못하는 여생도 시거. 폴리 교관은 욕을 퍼붓습니다. 나약한 여자의 정신으로는 비행사가 될 수 없다면서 그녀의 오기를 자극합니다. Oh, that's it. That's it. That's what'll beat you every time, Seagull. Your mental attitude of a person of the female persuasion. Deep down under all that bullshit. You're still thinking like a second-class citizen, aren't you, Seagull? You can never give orders to men. Walk around. Walk around. Sugar britches. 한 달의 훈련이 끝난 주말, 사관학교에서는 파티가 벌어집니다. 이젠 생도의 티가 나기 시작하는 월리와 잭의 눈에 아름다운 아가씨 두 명이 포착됩니다. 폴라와 리네트입니다. Paula, Lynette. This is Paula Pokrzywski, Miss Lynette Pomeroy. May I present Officer Candidate Sid Worley and Officer Candidate Zachary Mayo. Well, I hope you have a good time. No, we already met. We did. 서로 만난 적이 있다면서 인사를 나누는 두 쌍의 남녀 커플. 월리가 두 사람 중 리네트를 점찍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폴라에게 잭이 다가가죠. 한 잔 하자면서요. Would you like to get a drink? Sure. 폴라는 잭에게 애인이 있냐고 묻습니다. So, you got a girl mail to watch? No. 잭은 이제껏 한 명도 없었다고 답하죠. 그리고 남편감을 구하러 왔냐고 되묻습니다. Yeah. I heard about these girls. They come to these things looking for a husband. Not me. Yeah? Why are you here? To meet interesting people. Improve myself. 재미있는 사람을 만나서 자신을 향상시키겠다. 하지만 이런 대답이 제게겐 공허하게 들립니다. I think I'd like to go to Moscow. Have you been through the Dilbert Dunker yet? No, but my father and my brother both made it through it, so I guess I can too. 월리도 리네트에게 죽은 형 얘기를 합니다. 형 터미도 해군 사관생도였지만 베트남전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So, do you think you'll make it all the way to getting your wings? Who knows? Guy's a lot smarter than me. Been dropping out like flies. Oh, you know, you gotta say you're gonna do it. You gotta program yourself. It'll happen. 폴라는 처음 만난 제에게 호감을 느낍니다. 훌륭한 조종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하는 폴라. 잭은 그런 폴라가 참 예쁘게 느껴집니다. Very, very pretty girl. Oh. 힘든 훈련이 끝난 주말, 이 두 쌍의 커플은 다시 만납니다. Yes, fly boy. 쌍쌍이 모텔로 향하는 그들에게 동네 청년들이 시비를 겁니다. 잘난 척하는 사관 생도들과 그들에게 사랑을 구걸하는 마을 청년들이 꼴 보기 싫었던 거죠. 급한 성격의 잭은 참지 못합니다. 그중 한 명을 흠씬 때려주죠. That's enough, man. 모텔에 온 잭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합니다. Shouldn't have done it. Should have just walked away from him. Zach, he didn't give you a choice. I had a choice. I had a choice. 폴라는 그런 그를 위로하지만 혼자서 커온 잭에겐 남의 호의가 익숙치 않습니다. You know, Zach, it wouldn't kill you to open up to me a little bit. What do you want, you want to fuck? Is that what you want, you want to fuck? All right, come here. Get on the bed, take your clothes off. Give you a good fuck. Where's that coming from? Get on the bed. I wouldn't fuck you now if my life depended. Get the hell out of here! I don't need this shit. 나가라고 화를 내죠. I don't know who you think you're talking to, you know? I'm not some whore you brought in here. I'm trying to be nice to you. I'm trying to be your friend, Zach. Well, then be a friend. Get out of here. 그리고 폴라를 거리의 여자로 취급합니다. You know, man, you ain't nothing special. You got no manners. You treat women like whores. And if you ask me, you ain't got no chance of being no officer. 분하고 화가 난 폴라. 나가려고 하지만 잠긴 문은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끝내 울음을 터뜨리는 폴라. 그런 폴라를 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제 폴라를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목소리) 다음 날 아침 폴라는 잭에게 식사도 준비하고 예쁜 꽃도 구해놨습니다. 잭은 폴라가 뭘 원하는지 궁금합니다. Hey, Paula. I'm gonna try real hard not to fool anybody about who I am, what I want. So if you I know who you are and what you want. And what do you want? I want to have a good time until you have to leave. That's it? Mm-hmm. 떠날 때까지 서로 재미있게 지내는 것. 폴라의 진심이었죠. Last night was incredible. I thought so too. Heads up, Perryman. When you hit the water, you might get the wind knocked out of you. Don't panic. 무술 훈련, 잠수 능력을 시험하는 수중 훈련, 끊임없이 계속되는 훈련 속에서 잭은 단 한 번도 낙오하지 않습니다. 항상 1등의 합격 판정을 받죠. 하지만 그의 인간성을 지켜보던 교관 폴리는 마침내 제게 약점을 찾아냅니다. In every class, there's always one joker who thinks that he's smarter than me. In this class, that happens to be you, isn't it, mayonnaise? 암거래용으로 숨겨놓은 군화와 버클을 그만 들킨 것이죠. 폴리 교관은 퇴소 요청하라고 명령합니다. Couldn't happen to a nicer guy. Stow it. Mayo, I want your DOR. No, sir. 잭은 거절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버틸 생각입니다. Casey Jones was a son of a bitch. Casey Jones was a son of a bitch. Drove his train in a 30-foot jet. 모두가 주말 휴가를 떠난 사관학교 훈련장. 교관 폴리와 잭의 지독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Went to his room and lined up a hundred. 폴리 교관의 물세례를 받으며 총을 들고 제자리 뛰음을 하는 잭. 논두렁에서 푸시업을 100번 하고 또 해가 진 뒤에는 해변가에서 또 다른 벌을 받습니다. And every one of your classmates knows it. You think they trust you behind the controls of a plane that they'd have to fly in? Come on, man. 부모의 과거를 들춰내며 잭에게 상처를 건드리는 폴리. 하지만 잭은 퇴소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Come on, man. I teach you the kind of guy that would zip off one day in my F-14 and sell it to the Cubans, right? 넌 너밖에 몰라. 사관이 되면 비행기를 팔아먹을 놈이지. 폴리 교관의 말은 잭의 마음을 찢어놓습니다. 하지만 그는 버팁니다. 퇴소 요청을 해. 못합니다. 해. 못합니다. 화가 난 폴리 교관을 외치죠. 좋다. 하지 마라. 넌 퇴소야. 그 순간 절박한 잭이 울부짖습니다. I got nowhere else to go. 난 갈 곳이 없어요. 난 아무데도 갈 곳이 없습니다. 교관 폴리는 그런 잭에게 동정을 느낍니다. 화장실 청소, 계단 청소 같은 벌로서 이번 사건은 마무리됩니다. 그날 밤 휴가에서 돌아온 동료 페리맨은 자신의 사물함 속에 반짝이는 군화와 버클이 들어있는 걸 발견합니다. And who says I'm not going after what I want? 폴라와 다시 만난 잭. 두 사람은 이제 서로에 대해 많은 얘기를 나눕니다. My mom is 39 years old. 폴라는 아직도 공장 일을 하는 자신의 어머니처럼 느끼는 싫습니다. 지금 그녀에게 자살한 어머니에게 꺼냅니다. 약 한 병을 다 먹은 채 유서 한 장 남기지 않고 가버렸다고요. Took a bottle of pills one day when I was at school. Oh God. 폴라는 잭의 상처를 위로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잭은 그것이 상처인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인간은 혼자인 세상. 잭에게 외로움은 느끼지도 못할 만큼 친한 벗이었죠. 생도와의 만남이 깊어갈수록 폴라와 리네트 사이에는 충돌이 잦아집니다. 리네트에게 사랑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생도와의 결혼만이 중요하지요. 그것을 위해서는 거짓 임신도 불사하겠다는 리네트. 생도 원리를 올감하겠다는 뜻이죠. 폴라는 그런 그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졸업을 3주 앞둔 어느 날, 잭은 폴라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습니다. 서먹서먹한 분위기, 그를 반기지 않는 그녀의 아버지. 폴라는 그 이유를 설명이라도 하려는 듯 잭에게 한 장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젊은 사관 후보생의 모습. 폴라의 친아버지였죠. 폴라 역시 생도와 마을 처녀의 사랑 사이에 난 사생아였습니다. 잭은 이제 폴라의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폴라는 그런 잭의 마음을 압니다. 옆자리의 여공이 다 그런 거라며 폴란을 비웃습니다. 서름에 북받친 폴란은 공장을 뛰쳐나갑니다. 잭에게 가기 위해서죠.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가 폴란을 말립니다. Let me go, Mama. You are going to the base to look for Zach. Don't do it, Paula. I have to. I love him. I can't just let him run off. 사랑해요. 그를 놓칠 수가 없어요. 어머니 품에서 폴라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마, you're right. I don't know what you're smiling about. 훈련을 끝낸 주말, 잭은 술집 TJ를 찾아갑니다. 그곳은 폴라가 비행 교관과 데이트 중입니다. 잭은 폴라에게 다가갑니다. Look, there's something I want. What? I want to thank you. 그동안 고마웠어. 이 미친 짓을 해낼 것 같지 않았지만 너 때문에 가능했어. 폴라의 사랑은 그렇게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Come here. 친구들과의 모임도 빠진 채 리네들을 만난 원리는 그녀의 임신 여부가 궁금합니다. I'd never try to make you do something you didn't want to do. Oh, I know. 하지만 리네트는 정확한 대답을 피합니다. The only issue here. 그러자 월리는 말합니다. 아버지로서의 책임이 첫째라고. 임신을 했으면 유산 비용도 되겠다고요. Go! Go for the record, Mayo! This is it, Mayonnaise. Go! 졸업 전에 마지막 극기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잭에게 신기록을 내라고 소리치는 동료들. 잭은 최선을 다해 뛰고 넘고 다시 달립니다. 결승점을 눈앞에 둔 잭. 그는 여자 생돌 시거와 함께 장벽 오르기를 합니다. 그렇게도 연습을 했건만 시거는 이번에도 어렵습니다. Okay, let's do this together, Seeger. Come on, Seeger. Forget it, just go over the record. 동료들의 응원 소리를 들으며 결승점으로 달려가던 제이기 갑자기 방향을 돌립니다. 뒤처진 시거에게 용기를 불어주면서 함께 장벽 오르기를 통과합니다. You watch, Jacks! Let's get up! You're going over that wall! Right here! You're gonna start right here. Three steps. Right, left, right. Head over head, walk the wall! So stand on your mark. 제게 구령에 따라 마침내 장벽을 넘는 시거. 비록 신기록은 놓쳤지만 시거와 함께 들어오는 잭에게 동료들의 박수 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잭은 이제 가장 중요한 재산, 동료의 우정을 깨달은 것입니다. She went to the doctor, she had the test, she's pregnant. 한편 월리는 리네트 일로 고민합니다. 그녀가 임신을 했다고 말했기 때문이죠. 이제 월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습니다. 하지만 잭은 반대합니다. 이제껏 가족의 윤리에 따라 죽은 형 대신 살아온 월리. 그에게 자기 자신부터 책임지라고 소리치죠. Well, I say you got responsibility to yourself first, and if you can't handle that, you got a lot bigger problems than making some girl pregnant. 이른 아침, 국기를 개양하고 있던 잭은 사복 차림의 월리와 폴리 교관을 봅니다. Charlie, take care of that, will you, man? Okay, Mayo. What's going on? You didn't kick him out. 잭은 폴리 교관이 그의 퇴소를 강요했다고 믿습니다. I'm talking to you, motherfucker! Fuck it up for you, man! What did you call me? 폴리 교관에게 욕을 퍼붓는 잭. 평소의 불만이 폭발한 것입니다. I thought the DIs were supposed to help everybody out around here. 원리는 그런 잭을 말립니다. 스스로 퇴소 요청을 했다고요. Like he didn't ask me to DOR. I went to him. What are you talking about? I'm glad it's over, buddy. I wasn't here for me. He was right. I was here for everybody but me. I was here for my big brother. Hey, buddy. Sid, wait a minute. Sid! 이제껏 형 때문에 이곳에 있었지만 생도 생활은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면서 그곳을 떠납니다. Lynette! Hi, baby. 원리는 이제 기쁜 마음으로 리네트를 찾아갑니다. Just come out here for me. I got something. Well, wait just a second. All right, I look a mess. All right, then. If you don't want it. All right. 결혼 반지를 내밀지요. What? Well, if you don't want it. What? Oh my God. Oh my God! Oh, oh, it's beautiful. 리네트는 기뻐서 어쩔 줄 모릅니다. Oh, Sid! Oh, so, does this mean? Yes, ma'am. That's what. Sid! Let's get a just piece and do it right now. Oh, okay, right to tell Paula. Oh, Sid, I wonder where we're going to get stationed first. Oh, I hope we go to Hawaii. No, I've always wanted to go to Hawaii. 어디로 배치받았냐고 하와이에 배치됐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You what? A DOR. 원리는 퇴소 사실을 알립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백화점 매장 매니저가 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청혼을 하죠. 하지만 그녀는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There's no baby. What? I'm sorry, Sid. But I don't want to marry you. 아이는 없어요. 미안하지만 난 당신과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자신은 조종사 원리의 아내가 되고 싶었던 거라고 울음을 터뜨리는 리네트. I want to live my life overseas. The wife of an aviator. Wally는 이제 모든 사실을 알았습니다. 리네트와 즐겨 찾던 모텔로 간 월리. 그는 자신의 행복을 삼키듯 반지를 삼켜버립니다. Oh, 없어진 월리를 찾기 위해 폴라와 함께 모텔로 가는 잭. Sid. Sid 월리. 그는 대답이 없습니다. Sid. 불길한 듯 방을 뒤지는 잭. 목욕탕 문을 여는 순간 그는 충격과 절망에 소리칩니다. 월리가 목을 매단 채 거기 있습니다. 이미 차가워진 시신을 붙잡고 잭은 울부짖습니다. 난 네 친구였다고요. 왜 아무것도 털어놓지 않고 작별 인사도 없이 그냥 가버렸냐고요. 제게 슬픔은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친구도 그가 사랑했던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아무 말 없이 자신의 곁을 떠났습니다. I spoke to the chaplain over at the base and he said he'd call Sid's parents. Why can't I learn? Just like her all over again. Just like her. Jack, don't do this to yourself. You didn't kill your mother. You didn't kill Sid. 폴라는 잭을 위로합니다. 그들의 죽음은 그의 탓이 아니라 모두 자신들의 탓이라고요. 그리고 자기 잘못도 고백합니다. 그녀는 리네트의 속셈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I'm not Lynette. No. I love you. I've loved you since I met you. Don't you understand? 당신을 사랑해요. 처음 볼 때부터. No! 폴라의 진심 어린 사랑 고백. 하지만 잭은 그녀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걸 원치 않으니 떠나달라면서 잭은 돌아섭니다. Right. 그 길로 곧장 학교에 돌아온 잭. 폴리 교관을 만납니다. I don't need your shit. I came back to quit. D-O-R. 퇴소를 요청합니다. 당신도 해군도 모두 필요 없습니다. Okay, Mayo. 그러자 폴리 교관은 잭을 경납고로 데리고 갑니다. You got it. The blip hanger. Now. Move it. You move it. We ain't going there to talk, boy. Move! Come on, foolish. Looky, looky here. 잭과 폴리. 이미 두 사람은 교관의 지위도 생도의 위치도 떠났습니다. 서로를 치고 때리고 발로 차는 두 사람. 이 싸움으로 잭의 가슴속 응어리가 풀어진 것일까요? 폴리는 말하죠. You can quit now, Mayo, if you want to. It's up to you. 이제 원한다면 그만두라고요. 결정은 제게 몫인 것입니다. I do solemnly swear. I do solemnly swear. That I will support and defend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at I will support and defend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마침내 사관학교 졸업식.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장교 선언을 외치는 졸업생 중에는 여자생도 시거의 얼굴도 페리맨의 얼굴도 그리고 잭의 모습도 보입니다. 1, 5, 8, 1 Follow! I am, sir! Holy Spirit is finally finished! 교관 폴리의 명령에 따라 모자를 하늘 높이 집어던지며 졸업식을 끝내는 생도들. 모두 축하해줄 가족이 있지만 제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congratulations, Ensign Seeger. Thank you, sir. Gunnery Sergeant Ensign Seeger. Sir. 폴리 교관과 차례로 인사를 나누는 졸업생도들. 폴리 하사의 격려를 받은 소위 제이기 말합니다. I know. Wouldn't have made this if it wasn't for you. Get the hell out of here. 당신을 잊지 못할 겁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이 일을 못해냈을 겁니다. 두 사람 사이엔 뜨거운 눈길이 오갑니다. 폴라가 일하는 제이지 공장. 여공들이 바쁜 일손을 멈추고 누군가를 쳐다봅니다. 눈부시게 하얀 사관제복을 입은 잭. 그는 거침없이 걸어갑니다. 폴라를 향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 일에 열중하는 폴라. 그녀의 등 뒤에서 잭은 가볍게 입맞춤을 합니다. 인기척에 놀라 뒤를 돌아보는 폴라. 그 앞엔 장교복을 입은 잭이 서 있습니다. 뜨겁게 포옹하는 잭과 폴라. 리네트는 그런 두 사람을 향해 박수를 보냅니다. 폴라의 어머니 그리고 다른 여공들도 모두 두 사람의 앞길에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폴라를 두 팔로 번쩍 안아든 잭. 앞을 향해 환한 미래를 향해 성큼성큼 발을 내딛습니다. live their lives looking behind. All we have is here and now. All our yes, long. There are mountains that I wait, but we climb a step every day. Love lifts us up where we belong, where the eagles cry on a mountain. Love lifts us up where we belong, far from the world we know, where the clear wind blows. Time goes by, no time to cry. Lies you and I a lot today. Love lifts us up where we. 우정과 사랑, 그리고 좌절을 딛고 일어선 희망찬 미래를 향한 새 출발을 그린 사관과 신사. 오늘 귀로 보는 한 편의 영화였습니다. 중랑구 중화일동의 박미숙 학생, 그리고 대입에 실패한 정석 오빠에게 결코 포기하지 말라면서 이 사관과 신사의 주제곡을 신청해 주신 대전의 어느 꿈많은 소녀, 그리고 대전 도마일동의 박수영 씨, 모두 잘 들으셨겠죠? 참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이 군에 입대한다고요. 경기도 오산에 성함은 없는 이분. 군에 입대하는 남동생에게 오늘 이 영화가 좋은 선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모든 고통에는 나름대로의 의미가 담겨 있으니 결코 무가치한 것은 아니라고 힘내라는 말을 꼭 전해달라고 하신 전북 전주 덕진구의 윤아경 씨. 여러분 모두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께 인사드릴게요. 편한 밤 되십시오.